말씀에 붙잡혀 남영균 목사입니다. 저와 함께 로마서를 상고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로마서 같이 묵상해 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 말씀을 가지고 스스로 믿는 자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15장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찬송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중이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24절까지 같이 읽어봤습니다. 우리는 생활하면서 때로는 원치 않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또 대적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적해야 될 대상이 무엇이고 또 누구이겠습니까만은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교만이다 생각을 합니다. 교만. 교만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대적해야 될 것이고요. 또 대적해서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상대입니다. 그렇지만 교만은 생각보다 훨씬 무서운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17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라고 했습니다. 이 진정한 유대인은 율법을 의지하여 생활하는 자요. 또한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사는 그러한 백성들입니다.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선한 것을 좋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유대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 19절, 20절 말씀처럼 오히려 스스로 자신은 소경의 인도자요, 또 어둠에 있는 자들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들의 훈도요, 몽학선생, 즉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자처하여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어리석고 또 교만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여겨주었다는 것과 스스로 되었다라고 그렇게 여겨지는 생각하는 데서 오는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그렇죠?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나를 충성되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어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스스로 무엇이 되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렇듯 스스로 자신이 무엇인가 되었다고 믿는 자의 그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로 찾아볼 수 있고 또 당연히 우리는 이런 교만의 대적에서 반드시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선 먼저 지식과 행함의 불균형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라고 했습니다. 소경에게는 인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에서도 육체적으로 소경된 사람들에 대해서 매우 많이 또 자주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에는 눈이 참 좋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뭐 아직 60도 되지 않은 사람이지만 뭐 언제부턴가 자꾸 눈이 침침해지고 책을 읽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홈닥터를 찾아서 물어봤더니 홈닥터가 하시는 말씀이 웨어하우스 가서 2달러짜리 돋보기를 하나 사서 끼라고 그렇게 키의사가 얘기를 해서 둘이 한바탕을 웃은 적이 있는데 이제 저도 이렇게 노안이 와서 돋보기에 의지해서 책을 읽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여건인지 이제 앞을 못 보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참으로 안타까움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소경의 눈을 친히 치유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그렇죠? 가난한 자들과 또 소경된 자들을 잔치에 초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문제는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입니다.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서 좋은 인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답답해하는 것은 율법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즉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알고 있는 지식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다고 말하기에는 부족하고 오히려 교만하다고 하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지식이나 진리의 규모를 정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을 인도하고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 정말 모두가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 이렇게 지식과 행함의 불균형 때문에 오는 이 안타까운 모습, 교만한 모습 우리는 모두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을 잘 극복해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의 이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 또 뭐냐면은 가르침과 상반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가르치는 것은 잘하는데 자기 자신은 정작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오늘 이 교만한 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21절부터 22절을 보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중이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정적인 책망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정말 귀중한 지식과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자부하면서도 자신에게도 스스로 적용시키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남들에게 가르치는 대로 자기 자신들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아니하니 어리석고 교만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가운데서도 얼마든지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그런 중직자들은 참으로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목사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대로 자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지 돌아봐야 될 것이고 장로요, 권사요, 집사로서 특히 구역 인도자나 혹은 주일학교 교사로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시해야 될 리더들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스스로가 영적 소경이 되어서 소경된 자들을 인도하려다가 함께 멸망당할까 늘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이 또 하나 찾아볼 수 있는데 율법을 범하는 문제입니다.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데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으므로 진정한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만 사실은 스스로가 율법을 범함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사니 어리석고 또 교만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말씀이라는 거울에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여 성도들은 스스로 이루었다고 자만해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오늘 24절의 말씀은 아주 근엄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2장 5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이어야 합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처럼 솔리데오 그로리아, 그들이 성경대로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도 하나님 그 이름을 높이며 영화롭게 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망정,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으면 되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일 신문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들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는 주일은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도처에서 많은 기념 예배와 또한 세미나 등의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의 행사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 성도들은 다 기억하며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어리석고 교만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율법을 범하는 문제를 상고해 보았고요. 또한 자기가 가르치는 것과 상반되는 그 삶, 즉 신행일치가 되지 않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았고요. 또 지식과 행함의 불균형을 모르는 그러한 문제 때문에 같이 말씀을 상고해 봤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기를 늘 힘써야 되고 언제나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겸손하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모든 삶을 통해서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어두워 답답한 이 땅에 진리의 등불을 들고 선 참된 인도자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또한 말씀 그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어찌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거룩하고 겸손한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주일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귀한 때를 잘 기억하면서 정말 겉으로만 많은 행사에 치중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 교회들 스스로가 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잘 깨우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정한 종교개혁의 신앙을 잘 이어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